조선에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한 개별 우표 4종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웃부분에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이런 글발이 씌어져 있는 개별 우표들에는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마크가 새겨져 있고 물에 뛰어들기, 기계체조, 리어기, 육상 종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붉은털 원숭이를 비롯한 원숭이들을 보여주는 묶음전지 한 종도 새로 발행됐습니다.